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던 제5차 4.15봄 인민예술축전이 폐막됐습니다. 축전 폐막식이 17일 동평양 대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비롯한 6개 단위의 특별상이, 18개 단위의 단체상이, 19개 작품과 12개 단체의 안산불 상이, 42명에게 창작상이, 59명에게 개인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여술축전에서 높은 기교를 발휘한 7명의 배우들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창작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축전상들에 따르는 상장과 콥들이 수여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경야린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표언지가 채택됐습니다. 폐막사에 이어 축전 깃발이 내리워지고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이 있었습니다.